눈앞에서 사라져 독하고 모진 말들도 서슴없이 내질렀던 내 모습은 누가 봐도 I was a fool 이제와 미안해 봤죠 달라지는 건 없죠 I know 욕이라도 괜찮아 그마저 아깝겠지만 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멍청한 놈 어리석은 놈 다른 탓이란 걸 잊진 않아 모자란 놈 바보 같은 다시 돌아와줘 baby 멍청한 놈 어리석은 놈